사랑이란 빨간 불씨 불어라 바람 터 커져가는 불길이 기약인지 속인지 우리 엄마도 몰라 내 맘 도둑인데 왜 경찰도 몰라 불붙은 내 심장이 더 부어라 너를 기름 Kiss him while I diss him I don't know but I miss him 중독을 넘어서는 사랑은 crack 내 심장은 색깔은 black 멈출 수 없는 이 땅